Somebody call me right one. Somebody call me wrong. 난 신경 쓰지 않을래. 너도 그럼 어때. Someone. Shut up, fuck it, shut up, so what, what? We are, we are, we are young and wild and free. 답도 없는 고민, 고민 그 속에 빠져있지 마. Yeah.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다 해도 웃고 떠들며 바람을 가르자.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 달리기 실수한 눈물 속에 we just got someone. 멈출 새 고민하지 마. 언제 쓸데없어 let go. 아직은 답이 없지만 you can stand to fight someone. Nail들이 싫대, 아이 너무 쉬고만 싶대, 아이 그들의 고통과 패배, 아이 모두 내가 몰아칠 때, 아이 어떡하기 뭐 어떡해, 어 답은 하나밖에 없게, 어 그냥 믿고 달려보자, go so what, what, what, yeah. I wanna die right now, I wanna fight right now. 걱정이 싫어, 인생은 길어, 가까 I wanna live right now. 부러졌으니 밟아 엑셀 일어나 저러나 사람 신세 단다면 무슨 재미냐 고통은 내 혼자 그래서 so what? We are, we are, we are young and wild and free. 답도 없는 고민 고민 그 속에 빠져있지 마. Yeah.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다 해도 웃고 떠들며 바람을 가르자. 멈춰미 다리기 실수한 눈물 속에 we just got someone. 멈출 수 고민하지 마. 다 쓸데없어 let go. 아직은 답이 없지만 you can start to find someone. Yeah.